6.25727 반미공동투쟁월간의 점에서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 주체철학연구소조, 선군정치연구소조, 자력갱생연구소조가 17일 연합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창건된 지 2년도 안 되는 청소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은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고 영웅적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처리하는 것과 함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며 조선반도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